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2장입니다. 10절인데 9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저희 고난의 주를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사경의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아침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떠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2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마치 바람에 떠돌고 물결에 흔들리는 그런 헛된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든든히 닻을 내려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대신에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영원전에 하나님 안에 품었던 모든 그 계획의 절정이고 그 하나님 안에 품으셨던 계획들이 하나씩 시간 세계 속에서 전개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을 직접 보고 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구원을 알고 교회를 알고 인간의 타락을 알고 창조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영원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계획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드러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면서 시작되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당신의 피조물인 천사만도 조금 못하게 하신 상태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천사만도 못하게 잠시 이 세상에 계셨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이끄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것은 합당하다. 즉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치에 꼭 맞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우리의 구원과의 관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꼭 필요했느냐라고 물을 때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생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천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또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의견을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의견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꼭 필요하였느냐라고 할 때 이 생각은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견은 가설적 필요론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꼭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많은 다른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 사람들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속죄나 구속이나 이런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외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내려보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개혁의 여러 신학자들, 심지어는 우리가 존경하는 칼빈 선생까지도 이런 의견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안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의견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도 자기의 외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견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백성들이 이 구원이 실현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일은 하나님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번째 의견, 하나님에게조차도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것이 꼭 필요했다라고 하는 의견이 훨씬 성경적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인간이 지은 죄의 크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똑같은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주하는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죄의 크기는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여러분들을 때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에 무슨 손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유감이 있는 이웃이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지나가는데 구두를 휙 집어던지면서 맞추지도 못했어요. 구두를 휙 집어던지면서 저 나쁜 놈의 예편네 그리고 욕을 했다고 칩시다. 그 벌이 얼만큼쯤 될까요? 그걸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저 사람이 나에게 구두를 던지면서 나쁜 예패내라 그랬으니까 당장 감옥에 쳐넣으시오 그러면 경찰이 웃을 거예요. 그렇게 뭐 굳이 처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큰 벌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라크에서 부시 대통령이 와서 어느 기자가 신발을 휙 던졌는데 3년 징역형이 떨어졌어요. 부시 대통령이니까 3년 살고 말지.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만약에 중국의 황제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형이죠. 사형 정도만이 아닐걸요? 아마 그 부모까지 다 죽일 거예요. 형제들까지. 중국에서 반역이 일어나면 우리는 삼족을 멸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족을 멸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다 잡혀가서 죽는 거야.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의 상대적 성격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은 상대방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죄의 크기가 무한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공평하게 판단을 내리고 벌을 준다면 그 벌의 크기는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무한해야 되겠죠. 그럼 무한한 죄에 대해서 무한한 징벌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야지만 죄의 용서함이 있겠는데 그러면 무한한 죄에 대해서 무한한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형벌하셨다면 그게 무한한 크기의 희생이 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형벌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은 무한한 죄, 그것들을 모두 합친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합쳐서 짊어졌을 때 그 죄의 크기는 그야말로 무한하고 무한한 것이었고 그 무한하고 무한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그 받으시는 형벌의 크기가 희생이 무한하고 무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형벌이 아니라면 무엇으로서 그 크기가 무한한 속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은 하나님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을 하나님도 보이실 수 없었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은 명백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포함한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주셨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곳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신 그것이 더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지 하나님이 안 그러실 수도 있었는데 그냥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또 하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외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아픔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그 일이 가능했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자기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내려보내시고 그리고 당신과의 완전한 교통 속에 사시는 아들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게 만들면서까지 그 방법을 택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에게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것이 꼭 필요했다는 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하나님께 강요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에서 오는 긴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무한히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공의를 희생하지 않고 공의 때문에 사랑이 멸시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그분께 담당시켜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거기에 푸심으로 공의를 만족시켜 형벌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죄를 담당하신 분은 예수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는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셨으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입맞추게 되었고 오히려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공의가 조금도 희생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서 공의가 하나도 희생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느끼면서 조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희생되지 않는 완벽하고 신비로운 조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떨리는 두려움과 이끌리는 사랑을 동시에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 사는 신자의 경건한 삶의 출발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에게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었다고 고백을 해야 되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그의 거룩하심을 따라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때문에 감격하면서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남김없이 형벌을 당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면서도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갚지 않고 예수에게 전가시킨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게 됨으로써 떨리는 두려움 속에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교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무엇이라 그러든지 마음속에 깊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었고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었다고 고백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큰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느끼며 사랑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않고 공의 때문에 종의 마음이 되지도 않는 자유 속에서 주님을 향해 거룩과 거룩함과 성결로 섬기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셨는데 이 십자가 사역은 완전한 사역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사역이 완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가슴에 품으셨던 그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한 세계의 완성을 위한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역의 완전성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객관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오셔서 그래서 진짜로 죽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진짜로 2000년 가까운 세월 전에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깊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이 굳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날 이유는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우리에 대해서만 예수님은 그렇게 실제로 죽으신 것이 된다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역사 속에 진짜로 오신 것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주린 자를 먹이신 사건도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여기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기사를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신화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신화 속에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죽으셨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기를 원하는 마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나 우스우냐 하면은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신화 속에서 죽으시고 상상 속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죄를 지은 것이 상상 속에서 죽었는데 죄가 속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부인하고 그리스도인이 안 되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둘 다 시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역사 속에서 진짜로 죽으셨다는 사실, 이것이 십자가 사역의 완전성입니다. 두 번째는 속죄적인 최종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속죄의 공로로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톨릭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 인간의 선행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거나 혹은 죽은 후에 다시 한번 연옥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또 한 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든지 죽은 후에 우리의 친척과 가족들이 우리를 위해 열심히 선행을 하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면 우리가 다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든지 하는 모든 이론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도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달려오던 구원에 관한 수많은 계시들, 제사 제도 속에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율법 속에 담겨 있고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 전개되어 왔던 그 모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죄의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성취하시고 더 이상 아무것도 첨가할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완전히 이루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이 고난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충분한 대가를 치루신 최종적인 것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홀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우리 억만 인류의 구원받을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기에 충분한 최종적인 그런 십자가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마음의 그림을 그려보시고 그리고 눈을 크게 떠보십시오.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영원한 계획 속에서 세계는 창조되고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범했을 때 우연히 이 일이 일어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 마음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작정되어 있었고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면서 죄가 물밀듯 밀려 들어왔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깃들게 하신 창조의 영광은 빛이 바라고 그 바래고 그리고 인간의 눈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이제는 의미 없이 된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계획은 좌절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은 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더라면 있을 수 없었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회복되고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바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충분히 이루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졌던 이 세상이 다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속죄적인 최종성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이뤄 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믿으면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난하다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부요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에 눌린다면 죄를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부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병들고 연약하다면 우리의 허물과 질고를 지고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곤고하고 핍절하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하늘을 열고 우리의 영혼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부하신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얻고 있다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보며 우리는 거기에서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는 것이 두렵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육신으로서는 죽으셨으나 다시 영으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어찌할 수 없다면 십자가 앞에 끌고 가서 예수님이 바로 네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설복함으로 거기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사랑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정욕으로 죄를 짓게 될 때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나를 끌고 가 그 십자가 앞에서 네가 짓고자 하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하므로 우리는 그 죄의 결박에서 벗어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루 다 말해도 다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부요함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치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보적 독특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육신으로 오셔서 진리를 잘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당신의 생애를 끝냈더라면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벳세다의 이적을 베푸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 떡과 물고기로 먹이셨다면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잠시 떡과 물고기로 육체의 배는 불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자랑스러운 일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내게는 벳세다 광야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다였다고 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내게는 나사로의 무덤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가르쳐 주신 진리 그 자체가 그것으로 끝났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내게는 팔복산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천하의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핵심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모든 길을 예수 이외에는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구원의 개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지 않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런 구원관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벌고 그리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 몸을 보호하고 그리고 명예를 얻고 그리고 세상의 높은 권력을 얻는 것 아니었습니까?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것도 구원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나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모든 믿음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 얻을 길이 없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으로도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는 중보적인 독특성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내재적인 효능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단지 아무 효과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의 모범일 뿐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실제적으로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의 죄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신적인 생각이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런 목적이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죽으시는 참엄한 희생의 광경을 보여주면 그것을 보고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처럼 희생할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는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실제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도덕적인 모범을 끼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며 좋은 세상 만들라고 죽으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예수만을 자랑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우리에게 모범을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죄,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죄악 때문에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재적인 효능성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해서 놀라운 방식으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정말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나의 이 죄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되는데,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지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이제는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도덕적인 결심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줄에 얽매 있어서 도무지 죄를 버릴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들은 파괴되어 무너지고 생명과 성령의 법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은혜,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은혜의 샘은 터져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게 되고,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그리고 용서에 대한 감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전혀 없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질기디 질긴 자기 사랑은 파괴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신령한 것이라고는 아무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 이제는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것보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게 되고 하늘의 것들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에 대한 감격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들은 서서히 훈련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본물이 터지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내재적인 효능성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렇게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 속에 이것들을 한꺼번에 주실 수 있는 이러한 효능을 충분히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보탠 것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파괴되는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보탠 것이 없습니다. 자기 사랑이 파괴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솟아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이바지한 것이 없습니다.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없었던 어두운 눈이 열려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기뻐하게 될 수 있었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보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나사로가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 아무것도 예수님의 그 명령에 보탠 것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내재적인 효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구약에는 아무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의 모든 구원받을 사람들과의 불화의 담을 허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늘의 그 유업을 우리에게 물같이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죄가 물밀듯이 들어왔던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자마자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밀물처럼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니 이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의 완전성을 입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단지 모범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 살 수 있는 모든 내재적인 효능을 우리에게 충분히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원기를 잃어버렸을 때 다른 곳에서 이 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질 때 우리는 다른 곳에서 샘을 파보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가란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런 샘물을 길어낼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은혜의 샘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 효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이 충만한 아름다운 이 구속의 효능성을 굳게 믿으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랑이 오직 십자가일 뿐이라는 사실을 노래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 2000년 전에는 흉악한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 틀에 지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능하게 하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많은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미끄러져 세상으로 흘러가지만 돌아올 때 모두 돌아오는 길은 여러 길이 아니라 한 길이니 모두 십자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경험하고 다시 이 현재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드러내는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제목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십자가가 결국은 하나님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드러났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 없고 연약한 저희들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십자가 그리고 우리를 능력 주시는 그 십자가 이외에는 없습니다. 나의 쇠약해진 신앙은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은혜의 감격을 십자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속하는 영원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탤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한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주 앞에 감격하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우리에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하고 핍절한 모든 삶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처음 회심 때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그 놀라운 영광을 인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십자가를 생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장할 수 없는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갈할 수 없는 물을 담기를 원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십자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구하려 했던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곤고하고 메마른 땅을 지나는 저희들이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마시려고 하지 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란 영혼을 터뜨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샘이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당신 자신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실 것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비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야와 같이 메마른 저희의 마음을 터뜨리시고 은혜의 샘물을 솟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우리가 자랑으로 삼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사소한 것이 우리에게도 사소한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젖어있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새로워지도록 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죄인들의 마음에 감화를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굳어진 마음을 어루만져 녹이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뜨거운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강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오늘 십자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